남조선의 세계일보, 뉴시스를 비롯한 언론 보도들에 의하면 야당들이 박근혜를 범죄 혐의자로 소환 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0명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모금, 연설문 유출 등과 관련해서 박근혜가 부정했던 모든 의혹들이 검찰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박근혜가 참고인이 아니라 100만 이상의 촛불이 광화문에 모이게 한 주문사건의 장본인이며 범죄 혐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당 수석 대변인도 이날 기자회견을 가지고 대통령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마쿠실세 최순실의 이익을 채워주는데 여념이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수사를 똑바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14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전주교구의 정교인 138명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